발거리, 황해도 평산 산성리 출토, 통일신라. 발걸이는 말을 딛고 오를 때 또는 달릴 때 양 발을 끼워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말갖춤의 하나다. 발을 딛는 부분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고리형과 주머니형으로 나뉜다. 이 발걸이는 주머니형으로서 표면에 금은 입사 기법으로 화려한 무늬를 표현했다. 일제강점기의 황해도 평산 산성리에서 발굴된 것으로서 통일신라시대의 숟가락, 완, 접시 등과 함께 발견돼 통일신라 발거리로 여겨진다. 철의 부식으로 외면의 입사가 많이 박락되었으나 남아있는 문양으로는 외면 가득히 천마가 금과 은으로 입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좌우측 각각 한 마리씩의 천마는 매우 생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됐으며 천마의 주변에는 천마총의 천마도 해서처럼 서기가 서린 듯하다. 표현이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로 이루어졌다. 또한 테두리에는 용의 비늘 모양을 장식했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이와 같은 주머니형 발걸이는 익산 미륵사지, 광양 마로산성 등지에서 쇠로 만든 것이 조사된 바 있다.